I just can't leave you alone. Can we get even closer, babe? Get closer. I know you only just met me. 우리 서로 담긴 그래픽이 아무 말조차 없어도 이미 It's telepathy.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. 운명 아닐까라면 설명해봐. 내게 떨려오는 숨결이 말해. I could be wrong.